당신이 하신 말씀 사랑한단 그 말은 제가 믿어도 될까요? 믿어도 될까요? 그대의 약속을 내년 봄에 그날은 제가 믿어도 될까요? 아, 나는 행복해요. 누구보다도 아, 그대 변치 마세요. 영원히 영원하도록 믿어도 될까 당신이 하신 말씀 사랑한단 그 말은 제가 믿어도 될까요? 제가 믿어도 될까요? 제가